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고사 연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최근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위에는 영국 신공산당,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시위자들은 영국 주재 남조선 괴뢰 대사관 앞에서도 외세 추종에서 동족 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 패당을 단죄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